이야기는 우리 24시간을 너에게 집중할래 딴 건 I don't care 처음과 끝에 매일 네가 있어 나의 하루에 날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 너의 빛나지 정말로 빛이 나 달콤해 눈엔 꿀 떨어져 난 네 옆에서 절대 안 떨어져 이제는 집에 안 데려다줘 돼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난 네 옆에 있을게 한가로운 날 소파 위 800개 하고 얘기하고파 너만 나에 대해 내 전부고 천국이 너와 함께 요 앞에 나가서 걸을까 얘기할까 너 좋아하는 노래 들을까 오래된 책 봤던 영화를 또 봐도 좋은가 참 늘기는 아쉽잖아 맥주 한잔 할까 평범한 하루에도 반짝이는 우리 지친 얼굴 뒤에 사소한 걱정부터 기분이 흐릿한 날까지 너가 웃게 될 그때까지